너를 사랑하나 봐.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 전해주고 싶었어.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도 내 주위를 하루 종일 맴돌고 있어. 이런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혹시 네가 알아줄 수만 있다면 Someday I'll show you what my mind. 항상 내가 있었다고 언제나 너 머물러 지내는 곳에 Just let me cry for you tonight.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마치 내 맘 말아주는 것만 같아. Someday I'll show you what my mind. 항상 내가 있었다고 내가